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력갱생 자주권의 열쇠에 관한 아시아 지역 주최 사상 토론회 참가자들이 17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자력갱생이야말로 주체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투쟁 방식이라는 데 대해서 한결같이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김정일 동지에 의해서 주체 사상은 전면적으로 발전 풍부화됐으며 오늘은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충직하게 계승되고 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자력갱생은 세계의 모든 짓밟히고 압박받는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이며 주체 사상은 전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침이라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자력갱생을 구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업과 농업,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오늘 난관 속에서도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에서 주체 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